말을 해도 좋을까? 사랑하고 있다고 마음 한 번 먹는데 하루 이틀 사흘 돌아서서 말할까? 마주서서 말할까? 이런저런 생각에 일주일 이주일 맨 처음 고백은 몹시도 힘이 들어라 땀만 흘리며 까버리면 어쩌나 눈치만 살피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다시 만나면 속 시원히 말해야지 눈치만 살피다가 1년 2년 3년 눈치만 살피다가 지나는 한 평생 에헤헤.